무도하기 짝이 없는 미제와 괴리 패당의 특수작전 노름을 우리식의 특수작전으로 철저히 짓뭉개버릴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지금 조선반도는 엄중한 전쟁 상황에 놓여있다.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30여 만의 침략 무력과 갈빈 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 B-1B를 비롯한 핵전략 자산들을 총투입한 상태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다. 극히 무모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실전 연습은 우리 군대 완민의 비상한 해국제력 강화를 저지시키고 핵사용권을 탈취하자면 우리의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요 전략적 대상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건 특수작전 실행에 모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더 배가시키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벌이고 있는 우리의 최고 전엄을 노린 특수작전은 추구하는 목적과 기도의 흉악무도함에 있어서나 동원된 역량과 수단의 규모에 있어서나 그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훈련을 구실로 이번 특수작전에 투입된 살인무리들만도 미제 침략군 육군의 제75 공수연대 레인저 부대, 제119 특수전 전단 그린베레 부대, 공군의 제353 특수전단, 해군 1 특수전단 1357팀, 육군 25사단 제1 스트라이커 요단의 2개 대대, 제66 기갑연대 1개 대대, 해병대 제31 해병원정단을 비롯하여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3천여 명에 달한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상대 측의 수뇌부 제거 작전 등을 전문으로 감행하여 둔갑수를 쓰는 무사부대로 알려진 대부그루, 일명 네이비실 6팀, 대부그루와 백악관 별동대로 불려오는 합동 특수전 사령부 소속 델타 포소 악당들까지 끌어들였다. 지금 미제와 괴뢰 군부 호전강들은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이 부대들이 현지에서 벌려놓고 있는 특수작전 훈련의 목적이 북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잠수작전과 핵 로켓 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 타격 작전의 기본을 두고 있다는 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 지요, 상대 측 지도부 암살과 주요 대상물 파괴를 위해 개발한 최신형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과 수직 니 착륙이 가능한 특수작전기 편대들, 특공대 무리들의 출격기지로 리용할 핵동력 항공모함 칼빈선호 타격단까지 훈련에 동원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동족대결 정책의 총파산으로 파멸의 위기에 빠진 미제와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최후 발악, 마지막 도박인 것으로 하여 더욱더 위험천만한 모험성을 띠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성된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특대용 도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 우리의 최고 전엄을 노린 미제와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특수작전 중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식의 선제 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포고한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날강도적인 특수작전과 선제 타격이 백두산 혁명강군이 지켜서 있는 이 땅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2. 우리를 노린 특수작전과 선제 타격에 투입된 미국과 괴뢰들의 작전수단들과 병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는 한 임의의 시각에 사전 경고 없이 우리 군대의 선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흉기를 꺼내던 강도의 무리들이 승량이 이빨을 드러내고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수습한건할 우리 군대가 아니다. 3. 일단 우리에 대한 특수작전 선제 타격이 개시된다면 그것은 곧 미 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과 남조선 괴뢰들의 최후 멸망을 고하는 역사적 사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연대와 세계를 이어오며 우리와 대결해오면서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어찌보려는 것이나 우리의 자주권을 해치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짓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은 세계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천하무도한 군사적 망동이 가져올 파국적 국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주체 106 2017년 3월 26일 평양.